UBS. r 스시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알아두면 쓸데 있는 HBS 시사라디오 알쓰시라입니다. 저희 알쓰시라에선 매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시사 상식을 보다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이랍니다.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들,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으셨나요? 신문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요? 알쓰시라에서 재밌고 알차게 배워봐요. 어제인 9월 25일, 오늘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몇 년 전쯤부터 갑작스럽게 대두되었던 수술실 내 대리수술 및 여타 논란에 힘입어 법안으로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이젠 성형외과나 안과 등 모든 병원의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술실 CCTV 설치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을 제대로 집도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대리수술, 류령수술, 섀도 닥터 등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 행태였는데요. 피고인인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안면 윤곽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지만 여러 수술실을 순회하듯 돌며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구조로 인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집도하지 않을 때에는 동료 의사 및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담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었죠. 결국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피고인 원장 장 씨에게는 과다출혈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의료 과실, 마취 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감독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등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진이 기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진료를 보기도 하는 등 의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더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7년여간의 상고심 끝에 올해 초 장 원장에게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의료치사 혐의로 사람이 죽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서 시민들은 형량이 작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수술을 보조하는 의사에게 모두 법적 책임이 내려진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인해 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고의적이 사건이 아닌 의료사고로 여겨진 점에 대해선 아쉬울 따름입니다. 환자가 동의한 집도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성형외과 등과 같이 여러 번의 수술을 하면 할수록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병원의 경우에는 집도의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받고 마취를 진행하면 갓 의사 면허를 받은 임상 경험 없는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대두된 이후 수술실에서 환자를 마취하고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의료사고 시 환자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또한 있었습니다. 2021년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의사 수련을 받던 이 인턴은 여성 환자를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있겠다고 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 논란이 일자 인턴을 정직 처리하고 성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고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수술실에서 우리의 상식 밖의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CCTV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의료계 및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것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의사들이 실력 발휘를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은 매우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행위이고 긴장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인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료소송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인데요. 소수의 질 나쁜 의사들의 범죄 행위를 잡자고 CCTV를 설치하면 오히려 살 수 있을 다양한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VIP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사들이 수술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수술의 성패는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VIP의 수술을 집도할 때 심각한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또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의실에 CCTV를 안다는 이유와 비슷한 겁니다. 수술이라는 특성상 환자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죠. 물론 환자는 초록색 천으로 대부분의 신체를 덮고 있긴 합니다. 또한 모든 병원에 CCTV가 설치된다면 관리자는 항상 CCTV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CCTV를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수술실 CCTV가 유출된다면 다른 어떤 영상보다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클 텐데 피해자가 이를 어느 기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고도 주장합니다. 게다가 현재에도 외과 수술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의대생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흉부외과 등 전문 외과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 신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제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수술실 CCTV 설치가 되어 보다 나은 의료체계가 잡힐 것 같나요? 결국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되어 녹음이 불가한 폐쇄외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환자 동의 시 무조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화 보관 책임 규정이나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술 및 수혈 등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전체로 점점 넓혀 나가겠다고 하네요. 기술의 발전을 법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의료사고 이후로 7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고요. 수술실 CCTV 설치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법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시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웅,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